8월 2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장원 감독 그리고 송강호, 유진일, 유해진 씨 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내용은 월세 10만 원을 내기 위해서 피트라는 외국 손님을 태우고 우연찮게 광주를 들렸다가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아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신 독재 체제에 의해서 신군부 세력의 탄압 정치가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5월 17일에는 대학의 모든 휴교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광주에서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휴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들어가려다가 국민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계엄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계엄령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 권한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군부가 이 계엄령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정치 전략을 위해서 사용했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약 희생자가 5,180여 명, 적게는 4,300여 명, 죽은 사람과 부상을 당한 사람은 모두 합쳐서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계엄령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역사에는 지금까지 이 계엄령이 항상 악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셨던 이 본문은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모세라는 한 아기의 탄생 드라마를 이야기해놓은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라는 아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이름 없는 한 레이 여인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의 족보에서만 잠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은 족보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여러 명을 언급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한 아기가 어떻게 탄생하고 보호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가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아무리 펴고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바로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가 1장 22절에 보면 계엄령과 같은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사까지 동원해서 죽여라, 나의 남편이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당시 중심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계엄령과 같은 영아 대학살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전쟁이죠.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항상 세상은 이 창조의 회복을 막는 방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간의 갈등과 투쟁이 그러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바로가 온 백성을 동원하여 군대를 통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계승자 레의 아들로 자처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계엄령에 반대하기 위해 등장한 한 인물이 레이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과 노예 중에서 여자이면서 레이가 좀 이름도 없는 한 여인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봐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있어요. 석 달 동안을 숨긴 겁니다. 이제 얼핏 보면 우리 애기 엄마들 자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엄마들 다 그러시죠? 지난번에 하준이 엄마가 너무 엄마지 이름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던데 하준이, 라온이, 지찬이 아마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이 최고로 잘생겼다고 믿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막둥이 경희를 볼 때마다 배불뚝 나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옆에 가서 배를 만지면서 돼지야 돼지야 하면서 너무 귀여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신께 드리는 제사가 만행했던 때입니다. 순수한 자를 드리면 신이 받고 노하는 것을 그치거나 풍성케 한다라고 해서 어린아이 제사가 지금이 아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20세 이하 자식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했던 때입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 없이 아이가 생겨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이 계엄령의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죽는 겁니다.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레이지파에 속한 한 여인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기를 숨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정말 잘생긴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전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기가 잘생긴 건지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 잘생김을 잠시 먹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석 달을 숨깁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를 찾은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한번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생각하실 때 부모와 아름다운 아내들이고 석 달 동안 수고와 아내의 이름으로 저하지 않으셨으며 레이 가정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잘생긴 걸 보고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기를 숨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모세가 났는데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 나중에 요게벳이라고 나오죠. 그냥 단순히 너무 내 자식이고 잘생겨서 숨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생겼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고 이 엄마가 이 레이 여인이 바로의 계엄령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적 시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계엄령을 반대하고 아기를 숨겼다는 겁니다. 그냥 한낱 어린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갓난아이를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눈이 아닌 신앙적 눈으로 자기 삶을, 자기와 관련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엄마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야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조차도 모르는데. 다만 이 여인에게는 인간적 세상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개혁력화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숨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나는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라져가는 무의미하고 무계획하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로 칭받고 혹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잡다가 세월 지나 때가 되면 사라지는 인생의 희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땅과 손길이 담겨있는 역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없는 한 여인은 그 낳은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끝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천지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사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죠? 작은 일 같죠? 내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대단치 않지요? 시시한 현장 같지요? 그러나 그 생에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예요. 둘째 딸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시드니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받아쓰기 해봤자 뻔할 뻔짜죠. 빵점을 받았습니다. 며칠 안에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아무리 호주에 살다고 해도 빵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빵점을 받았습니다. 안 됐다 싶어 조금 강하게 시켜갔는데 또 빵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유나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아빠 나 빵점이야 정말 예차고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의 점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현실의 삶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에 들려지는 정보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정죄와 비판과 불만과 만족이 없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예요. 독수리의 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창공에 올라가서 10km가 떨어진 곳에 10cm짜리 물고기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10원짜리 동전도 200m 위에서도 독수리의 눈을 가지면 다 볼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내 가족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하 있을 때, 평화로울 때가 아닌 그때에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죠. 내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아무리 하나님 신앙생활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도 그 시각과 그 믿음은 현실 문제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3개월을 숨길 수 있었고 어쩌면 이 모세가 너무 우렁차게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뭐 반응이 안 되는 시기 아닙니다. 다급적이고 온 동네가 다 알게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되고 군인들이 동원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숨겼으니 부모까지 죽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이 믿음과 이 시간과 현실을 충돌하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각, 신앙적 시각은 현실에서 일상성과 상식성을 넘어서게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시각을 포기하죠. 주여 믿습니다. 내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지만 현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 포기하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레이 가족이 한 레이 여인,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주석자가 창조적 지혜를 발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역청, 나무진으로 초강력 접착제 같은 거죠. 옛날에 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 새지 않도록 막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숙과 그것도 갈대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니 그거 지켜보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 추측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또 악어가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나일강에 악어가 많습니다. 그분인 거 아니라 단양한 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나이가 애굽 여성들이 신성시하여 목욕하는 장소로 쓰이게 됐어요. 애굽 여인에게 걸리면 끝난 거죠. 아마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법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만들고 바르고 누이고 닦고 딸을 시켜서 보게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갈대상자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노아의 방주 때 쓰였던 단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우리말로는 갈대상자로 보냈겠지만 원래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될 때 이 이름 없는 여인은 갈대 방주를 만들어 아이를 놓고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놓아 보냅니다. 본문의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들입니다. 한 시라민이 자기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고 단념할 상황에서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고 진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딸을 시켜서 보도록 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갈대상자가 가다가 애굽 여인들 앞에서 신여쭈 보게 되죠. 우는 소리가 너무 우렁찼을 겁니다. 공주 앞에 데려왔더니 공주가 애굽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다. 이때 우리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말하지 마.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배워보니까. 그랬더니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바로의 공주야. 이렇게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자기 현실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상황에서 급류 속에서 오히려 부딪히며 싸우며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용기. 그러면서도 무모하고 우매한 충돌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막막하죠. 어떤 때는 힘들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민섭이 이쪽 와. 윤희도 이쪽 와. 아직 들지 마. 어떻게 떠들어지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현실을 부딪히십시오. 신앙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아이들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자꾸 현실에서 현실을 버리고 신앙을 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가짜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짜지. 신앙으로 살리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을 이겨내는, 현실을 싸우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24절로 25절 믿음으로 모세가 읽겠습니다. 24, 25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남을 누리는 건 도주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신앙이 언제 갖춰졌을까요? 아니 4살이나 5살에 바로의 궁에 가서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학문과 리더십을 배웠을 텐데 언제? 분명히 애굽의 궁정에서 배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가 있었겠지만 어미 품속에 있을 때 이 어미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피땀흘린 신앙의 정성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다 동의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주입시키고 그에게 땅을 쏟으며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헌신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궁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는 신앙이 그때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혼해서 아이나 키운다.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아이 키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시각은 버려야 되죠. 반대죠.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잘 살아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큰 일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신 자녀를 그들의 힘을 다하여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친 것이 우리의 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우습게 설명을 그러네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이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무난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반대해야 됩니다. 6시가 넘으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찾아가 6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락이 까먹고 안 가져가면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급식입니다. 부모님들이 들고 와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육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내 가정에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내 친구에게 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가? 혹시 삼중고의 성녀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분을 아십니까? 미국의 엘라베마주 토스칸비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을 앓게 되었고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은 하버드에 편입되어 있지만 1900년 딱 그때에 하버드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고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가 됩니다. 1904년에는 이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언어를 자그마치 6개월을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있게 했던 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7살 때부터 와서 이 헬렌 켈러와 함께 했던 앤 설리바이라는 선생님의 헌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역도 말씀 사역자. 근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디모데나 신라 정도는 아시겠죠? 여러분, 암블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시겠는데, 우르바누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타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스토 볼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비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아슨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이게 다 문명의 인사들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문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바울이 있기 위해서 이름 없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생애가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이름 없는 자의 용기 있는 현실에 부딪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름 없는 자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없습니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한 여인을 통하여 이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자리에서 현실에 부딪혀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다시 뜨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현실과 싸우기를 원하나이다. 이 현실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도전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